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 즈음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오버이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 주최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 들어선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개성시 등 각지에서 예술인들과 청년학생들, 여맹원들의 회고음악회가 열렸으며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들과 접견자, 연고자들의 회고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맹세모임, 결의모임들이 있었습니다.